스쳐갈 때 울고 싶도록 그리운 당신 물결도 잠든 어느 날에 호숫가에서 내린 사랑의 역사 허무해도 못 잊어 태우는 나 곁진 내 마음 허전한 가슴에 파란 낙엽이 휘날릴 때 죽고 싶도록 오고픈 당신 바라보면서 내린 사랑의 역사 흘러가니 슬픔만 쌓여가듯 나 곁진 내 마음